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축하 편지들이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각각 전달되었습니다.